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생일 아운한돌과 쿠바 인민과의 연대성 월간의 즈음에서 평양 외국어 대학 평양 외국어 학원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 교실을 명령하는 의식이 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 학원의 교원 학생들과 헤수스 델로스 앙헬레스 아이세 소톨롱고 주조 쿠바 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명명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피델 카스트로 루스 교실을 돌아보았습니다.